산삼태기 두삼태기 석삼태기 열삼태기 언제나 즐거운 산태기 메들리 산태기 메들리 산태기 메들리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산태기로 퍼드립니다 땅뒤 칠성단에 신고산이 짝짝짝짝짝짝 하뭉차 떠나는 소리에 부꽃사람 그네기 만보지만사누나 얄리얄리얄라샹 얄리얄리얄라샹 오랑오 오랑오 오이야 오이야 마테이야 똑똑한 내 사랑이 또 구운 나를 두고 가난 세월 노정하다 향원 마음 말고 우리 한 세월 반기면서 희망 속에 살아가세 한동안 꿈했었지 우리의 고향. 바로 밑에는 강아지. 꼬꼬댄 꼬꼬 멍덩이 뜬다. 봉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공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시냇 물은 줄줄줄줄 고기들은 왔다 갔다 오들까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You're the kind of guy that I gonna keep away. So Ooh.

또 울사 바람이 분다 울사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내해라 생율밤이로 군나 얼씨구 좋아 솔라시도 소리가 안나 도미솔 도둑솔미도 말로 하지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가장 다 다른 달콤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장기만 돈다네 장야구야 장받아라 상위 뛰면 못 떨어진다 얼씨 구라지와다 좋다 절씨 구라 두어야 장기지 사장군을 받아라 군사몽군이 아니다 이 장길 이기는 노묘사나 마찰사나 장기반 수란상에 세월이 간다 얼마 두지도 않고 장군이요? 아, 이 서방 요렇게 하면 먹군이라고 먹군이야 옳지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왜 이래 이게 훈수도 모르네 에헴 아 김서방 어. 이렇게 해도 장군이 짜겠냐 그렇군 옳지 그러면 그렇지 분야장이야 자네가 좋네 이 사람아 도대체 장기를 누가 두는 거야 이겼다고 어? 하여간 내가 좋네 전호 있네 땅땅 둥땅땅둥 장기만 둔다네 장야구야 장받아라 상위 뛰면 못 떨어진다 얼씨 구나 지와다 좋다 절씨 구나 두어야 장기지 얼사장군을 받아라 얼사몽군이 아니냐 이 장길 이기면은 노는 사나 바철사나 장기판 수란상의 세월이 간다 장야구야 산답니다 대보게 첫사랑을 못 잊어서 울고 불고 넘던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나 점을 주고 받던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고글 고글 셋째 고개 셋방살이 삼년만에 보따리 쌓고 넘던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오글고글 넷째 고개 내가 내간장을 슬리 살짝 녹이던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오글고글 다섯째 고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랄랄라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Thank you. 눈 서는 가냘프게도 보여라 고련 정작이 순결한 모습에 색시처럼 아름다워 나를 유혹하는구나 4월 추풍에 제비한 말이 물을 박차고 바람을 장고 술잔 벽에 아하 흥이면서 오기로다 흥이면서 보배로다 이것은 바로 천년의 꿈 고령청작이 칠보무늬 백조무늬 국화무늬 아하 흑이면서 오기로다 흑이면서 보배로다 이것은 바로 천년의 꿈 고려청자기 여기 앉아 잡아볼까 잡아두고 우와. 엄마가 따주리 제일 큰 거 잡아 아 집에 가서 연못 속에 넣어 아 키워볼까 아 제일 큰 거 잡아 아 집에 가서 연못 속에 넣어 아 키워볼까 제일 큰 거 잡아 아 집에 가서 연못 속에 넣어 아 키워볼까